행복한 날, 좋은 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월요일 사랑이 뜨란 뜨란지기 백두현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쯤은 품고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원뿐 아니라 주부도 학생도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의 팍팍함과 고단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돈을 빼앗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음성에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늘 새로운 자리를 소망하고 때로는 옮겨가기도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또다시 찾아들게 되죠. 영적인 새로운 삶, 새로운 자리를 희망하면서 따라갈 때 진짜, 진짜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박희복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예수 열방의 소망 박희봉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많이 주셨는데요. 구나미 집사님, 한 주간도 엔돌핀 팍팍 피디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화이팅 하세요. 7260님, 어제 김정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이 또 방송만 듣는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이 세상에 교회는 있지만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었는지 반성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고 깨우치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자,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이번 주 또 10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승리하시는 7260님 되세요. 유상화 권사님 오프닝 멘트 네, 받기 원한다고 주셨고요. 자, 오프닝 멘트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프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오프닝 멘트 그리고 오늘의 말씀 버튼 클릭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오늘의 말씀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극동방송 플러스친구 맺으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늘 소망 되신 그 주님 더욱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라고 승리하세요 글 주셨고요. 1745님 오프닝 주셨습니다. 사랑했더란 오늘도 출첵하면서 한 주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 나라 구석구석 비춰주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0871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비두비루 두부두부두두 두비두비루 두부두부두두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두비두비루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너뿐이야. 김래원 씨 뭐라고요? 몸이 좋아하도록 우유를 넣고 당을 줄인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뿐이라고요. 내 몸이 원하니까 커피는 맛있게 내 몸은 건강하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맛도 챙겨줄게요.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모든 피부에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드는 토이트론에서 코코몽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페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동화 오츠카에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C. 태초 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칼리 이온수기. 다이닝 푸드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상품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두마이의 치약 세트. 농림축산식품보주체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부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와 환방천연 샴푸와 치약 세트. 은혜로운 공간을 완성하는 말씀 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노아데코에서 캔버스 액자와 말씀 시계.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극동방송 60주년 특집 동성애 강좌를 책으로 엮은 비전북의 동성애 하나님의 기준에 서라 도서를 드리고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함께 드립니다. 자, 문자로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떤 문자가 도착이 됐을까요? 월요일 아침 시작하는 날 은혜로운 방송으로 시작하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보배로우님 반갑습니다. 손장희님 출석 체크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이하근한수 집사님께서요. 오늘도 맑고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글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목적지까지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동행하세요. 7123님 굿모닝입니다. 떡볶이 선물 세트 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던 어제 저녁 온 가족 만찬을 했습니다. 정말 저 자신만을 위해서 투정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였다고요. 잘 받으셨네요. 20분씩 2회 총 40분께 보내드렸습니다. 4319님께서는요. 한 주간 열어주신 사랑의 뜰랑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떡볶이 선물 세트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또 선물 세트 떡볶이 잘 받으셨다고 그 내용 맞네요. 김세호님도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0207님 알찬 선물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요.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혁님, 가을비가 내린 후에 단풍잎도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주님 사랑 감사드리고요. 극동방송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 행복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연진이 수진이 할머니,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어 찬송 함께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네, 수원 시립 합창단의 음성이었습니다. 영어 찬송 띄워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말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10시 2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자,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안교회 정삼숙 사모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람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정말 우리 힘으로는 다 살아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봤습니다. 자, 분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분노 다스리기에 대해서 사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요. 제가 분노의 유형 세 가지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제가 분노 다스리기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예. 분노는 우리가 폭발해서도 안 되고 또 참아서도 안 되고 네. 결국 다스려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그다음 결국 분노를 알아야 다스릴 수 있거든요. 네. 다스린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이지만 꼭 해야 하는 그 필수 코스가 저는 분노 다스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노는 정말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또 자신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다 죽는다고 하는 게 그 분노 다스리지 못함이잖아요. 예. 근데 욱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사모님? 이런 등등 사람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그 질병과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만드는 병이 이 바로 분노의 조절이 안 되는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사람마다 각자 다 성격이 있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하고 또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수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저는 사울왕을 한번 떠올려보고 싶어요. 예. 사실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해준 그 다윗을 향한 그 분노의 조절이 안 되어서 네. 집요하게 그를 죽이기 위한 추격을 하잖아요. 네. 또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가인과 그 가인의 분노의 조절을 순간 상실하니까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절되지 않는 그 분노의 감정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모님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화가 나거든 입에 물을 물어라. 화가 나는데 어떻게 물을 묻냐. 그런 네.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백을 세어라. 또 침을 몇 번 삼켜라. 이런 등등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고 이 시간에 도전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분노를 다스리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단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불붙은 장작더미와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불을 놓는 것은 그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하고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네. 정말 아주 분노가 났을 때 당신 잠시 후에 얘기해. 조금만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가 30분 후에 이야기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맞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무서운 것이지만 일시적인 감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 신경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의 그 3분 대화법도요. 아마 이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라면 끓이는 3분을 기다리듯이 들어주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분노 다스리기 첫 번째 이 피하기 곧 기다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 쉽지 않은 숙제인데 그래도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분노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네, 그래요. 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두 번째로 저는 이것을 네. 사람의 입장으로 잠시만 들어가 주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네.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잠시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그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많이 성숙한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부부간에나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거는 그 가장 성숙한 어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것도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아내에서 몇 가지 팁 그리고 네,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화가 났다면 두려움을 좀 느낀다. 그걸 표현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니, 저주자 맞으면 안 되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상대방이 화가 났는데도 두려움 없이 계속 맞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자녀들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 앞에서 계속 분노를 표출하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그 좀 조절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남편의 입장에서 안아주고 또 굉장히 목회자는 그 가정의 분노에 화신이 더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화를 내면 내가 화내는 이유가 있는데 왜 덤벼?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많이 안아줘서 미안할 숨을 둘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어떤 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참 엄마들이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들 앞에서 감정의 언어를 쏟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널 낳은 게 억울해. 정말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몰라. 이렇게 감정이 오늘 쏟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요청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하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눈이 나의 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은 선한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데나 보면서 집어던지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 번째로 정말 그 사람의 입장으로 잠시 들어가 주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참 주의 깊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퀴즈 한번 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이것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이것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사모님께서 쓰신 책이죠. 엄마 아빠 저 좀 잘 키워주세요.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이 시간 정삼숙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노형걸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아마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참아주고 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대한다면 참 그 사람은 성자일 것 같다. 그리고 화도 안 내고 고개만 끄덕거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참 그 성자일 것 같고 안 되는 것이 경청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이런 환경을 넘어오셨는지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네. 참 성격이 많이 급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참 많이 만드는 편이 있거든요. 예예. 근데 저희 남편 장학봉 목사님 제가 분노할 때마다 저에게 항상 30분씩 피해 주셔요. 저는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얘기 좀 하자고. 근데 꼭 피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분노가 더 나고 싸울 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예. 꼭 방법이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가서 뭐 설교 준비 좀 해야 되겠다고 꼭 피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분노의 시간이나 환경을 바꿔내는 것을 제가 늘 지켜보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긴장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 그때마다 늘 이 말을 해줬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는 아들을 믿어.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믿어. 네네.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그래요. 그 믿어준다는 말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나 아들을 믿어. 그 소리 때문에 나쁜 친구들 만날 수 없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유혹에 빠질 수 없노라고. 그러니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예. 신뢰해주는 그 엄마나 아빠를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이 방법을 자녀에게 많이 사용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참아주고 또 신뢰하고 예. 믿어준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정말 급한 엄마의 변화는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 자신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동기가 아이들이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막상 듣고 보니 어려운 것을 부모가 먼저 할 때 어른의 자리가 분명해지고 주변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지막으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 어떨까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분노의 감정을 말로 폭발시키는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화가 나면 거울을 한번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거울을 보면서? 네. 네. 그리고 원인을 나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자고요. 사람들은 다 남에게서 찾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우리 보통 화가 나면 큰 소리 치잖아요. 네. 근데 큰 소리가 아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워 놓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둘째가 성경 전체를 거의 암송하다시피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요. 엄마 내가 힘들고 유학 시절에 막 친구를 때리고 싶고 발로 차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와서 내 자신을 추스렸느라고. 그래서 그 분노는 낼 수 있지만 아까 하루의 일을 넘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삭히는 훈련. 그러니까 화났을 때는 말을 줄이는 훈련. 예. 그런 등등 자신의 매뉴얼을 정하고 몇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정말 아주 작은 그리고 실천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면 아마 좀 많이 변한 그런 모습들을 시간이 지나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노, 화 대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 또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앞서서 성경 퀴즈 한번 드렸는데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이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이것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정답은요, 사모님? 말. 말. 네, 그렇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자, 오늘 또 문자 주신 분 중에서 다섯 분 추첨해서 사모님께서 쓰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제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축복의 통로,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세계적 인물,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 지금까지 성악교회 정삼숙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분노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사랑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1460님께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어제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제가 했던 말이 방송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딸이 많이 상처받았을까.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이런 말 됐거든요. 와, 한번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좀 분노 잘 참고 잠시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아이 아빠로 인해서 매일 힘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샤이님께서 주셨고요. 9096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 또 미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되겠죠. 7984님도 수유 중에 보냅니다. 남편이 또 과격한 말을 해서 자주 다툼이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고 주셨고요. 또 영이랑 찬이랑 맘님께서는 어제 시댁 문제로 남편과 좀 다툼이 있으셨다고 또 글도 남겨주셨는데요. 화해는 했지만 그래도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계속해서 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하은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또 판결하죠. 자지우듯 긍정적인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주셨네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웅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보이진 않아도 내 손이 날 강하게 하시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위로 다니시며